많은 사람을 잡아들이는 외줄타기 쿠키에 처절했던 고회와 내 감정의 유배 끝이 다 된 여행 사랑의 길을 잃은 내 신생 강둑에 버려지고 남루한도 댐배 수술 같은 독백과 사랑한다는 고백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널 사랑해 곁에 둘 수 없는 거라면 놔두었던 할래 나는 무엇이든 할래 가는 그댈 더는 볼 수 없는 책장 안에 날겨두고 피눈물 쏟아내는 탄식과 기울기울은 아픔을 동반해 이제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네 숨쉬는 동안에 널 잊는 건 나일 테니 묻힌 건 그만해 상처 위로 물을 주니 자라나는 휘던 너의 목소리와 숨소리 그 긴 머리와 향기 이 모든 게 뒤엉켜 그리움과 뒤섞여 날 지탱하던 것마저 널 잊으라고 가르쳐 가슴이 아파 너무 아파 어떡해 어떡해 눈물을 참기도 했지 혹시나 사라질까 내 옆에 있는 당신을 바라보며 두 눈을 감기도 했지 선점에서 깨면 내 곁에 당신을 괜시리 콕콕 찔러보기도 하고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지 그때 모자라다 싶어 살며시 깨물었어 당신이 아파는 소리에 안심하기도 했지 그리고 가끔은 당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기도 했지 가끔은 당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기도 했지 때로는 당신을 바라보며 그림을 참기도 했지 내 곁을 떠나갈까 떠나면 어디든 따라갈 걸 속으로 의견을 삼기도 했지 널 가두려 메시지가 알아 도둑이 아래 새겨진 너를 볼 때 널 닮으려 메시지가 알아 도둑에서 너를 볼 때 넌 존재하기에 함께하는 게 당연한 나의 사람 나를 빛나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 내 말은 영원을 적시는 바람 이 길을 따라 걸어가다 마냥 남은 행복을 모두 다 버리게 한 가득 영원히 당신의 곁에서 숨쉬고 싶어 마냥 눈물이 나와 터져 나와 그리워 그리워 잊으려 해도 잊어내지 못하니 온 세상이 다 멈추고 내 심장이 또 멎으면 널 그때라면 끝낼까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어 너 잊는 건 나일 테니 모진 건 그만